좋아, 됐어. 전투 상황에서 좀 더 섬세한 활용을 위해서도 이 다이너모 녀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편이 좋을 거란 말이지. 자, 기동! 다이너모, 다이너모, 내 말 들리나? 권우님, 다이너모, 녹음 파일 죄송합니다.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녹음 파일 하나. 그러니까 공격형 다이너모 비행 실험 제32회 기동! 진작 또 실패잖아! 저런 때가 있었지. 녹음 파일 둘. 이범께서 친히 준비한 것을 너에게 주지. 먹이를 받아라, 비천한 존재. 딱히 일부러 널 위해 준비한 건 아니야. 내가 언제 저런 말을... 나 약한 건 날 견딜 수 없게 하지. 힘, 힘이 더 필요하다. 그만! 재생 중지다. 다이너모, 재생을 중지합니다. 이거 정말 못 쓰겠고.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? 자체 보이스로 전환합니다. 뭐? 힘. 힘이 더 필요하다. 그거 알아. 사과는 금단의 진표인 피의 과실이라는 걸. 어둠의 덕후인가? 마음에 들어? 이걸 언제 저장해 놓은 거야? 너 따위가 알아서 뭐하게. 내 이름이 애드라는 걸. 그것만은 안 돼! 자, 시작하지. 죽음의 윤회를. 진짜 실험은 이제부터다. 이건 뭐야? 난 이런 말은 한 적 없어. 너의 미래. 뭐라는 거야 이 진쟁. 보이스 기능 따윈 필요 없어. 당장 빼버리겠다. 여왕이 자신의 나소드에게 목소리를 안 넣은 이유를 알겠고. 나이가 알아서 뭐하게. 내 이름이 엣지. 그만하라고!